앉던 집 앞 공원 벤치 이제 혼자 앉아 엄지로 달을 가려 한 손에 가려진 흔저 달처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가려져 사라져가 함께 길을 걷고 늘 같은 카페 같이 듣던 노래 네 품에서 잠들던 나 우리 집 앞 살래였던 전부 나 그리고 너의 집 옥상 마지막 너와의 추억 goodbye 잠을 깨 그렇게 날 묶어두면서 그대가 떠오를 때면 또 다시 난 괜찮다면서 달래볼게 이별마저 안 할게 그댈 그리워해서 가만있지 못해서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그리던 꿈 다시 돌아